가방 주빼놓고 머리 Pretty girl with bob hair 내 신발 닦고 신고 돌아다니 Cause I'm lonely 내가 좋아하는 거 제일 잘하는 거 물어뜯기 꼬집기 열기 몰래 따라 걷기 With red sunglass Hey Miss your scars ladies 내 모든 순수건은 좀 대줄래 Hey 멀긴 생머리 언니 Her icon 뜨끈끈한 불이 고그 손때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잘생겼어 그러니까 여자들이 자꾸 들러붙어 이건 뭐예요 저건 뭐예요 Or you had a girlfriend Hey Miss your scars ladies 내 모든 순수건은 좀 대줄래 Hey 멀긴 생머리 언니 Her icon 뜨끈끈한 불이 고그 손대 You know what I'm saying?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조금은 녹아 흘러내린 아이스크림 yeah. 좀 다가온 시선 받으면 어때 내게 주려고 진득해진 손바닥으로 달려오나야 Ooh, ooh, yeah. 진짜 얄미운 너 꽂히는 것 바닥에 익은 내 맘 놀리는 것도 싫어 이렇게 심술